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사이의 보건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24일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. 조인식에는 우리 측에서 강하국 보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자클린 리디아 미꼴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콩고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강하국 보건상과 자클린 리디아 미꼴로 보건 및 인구상이 의정서에 수표했습니다. 한편 이날 강하국 보건상과 자클린 리디아 미꼴로 보건 및 인구상 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. 회담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